HUBS. 에어 팝스. 아아,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의 에어팝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했던 저의 에어팝스가 어느덧 겨울의 첫 단추를 끼우는 날에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있네요. 더 많은 여행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여행인 만큼 원 없이 놀고 오자고요. 얼른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첫 발을 디뎌봅시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을 거예요.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도시 삿포로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삿포로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유리의 베텔기우스. 승객 여러분의 여행이 더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에어업스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삿포로에 갈까요? 이 말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이병률 시인의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산문집에 나오는 글귀라고 해요. 흰눈이 내리는 삿포로에서 사랑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만큼 눈으로 뒤덮인 삿포로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새하얀 세상이 주변의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삿포로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스프 카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걸쭉한 느낌의 카레가 아닌 국물 느낌의 카레랍니다. 스프 카레는 1971년 삿포로에 위치한 아잔타라는 레스토랑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해요. 그 뒤로 삿포로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거죠.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돌아다니다가 따뜻한 가게에 들어가서 스프 카레 한 숟갈 딱 먹으면 온몸이 다 녹는 듯한 느낌이 든답니다. 아직도 그 감성을 잊지 못해서 겨울이 오면 꼭 스프 카레를 먹으러 가요. 삿포로에서 느꼈던 그 감성에는 못 미치지만 추운 겨울에 먹는 스프카레는 단순히 맛 그 이상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먹으러 가보세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말이죠. 김필선의 삿포로에 갈까요? 같이 가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숙면 베개 가득 춤추는 곳에 같이 가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맨살 부딪히고 고요한 곳에 서로의 헐벗은 마음을 문지르면서 소리치자 삿포로에 가자고 달을 보러 가자고 그게 사랑한다는 말인 걸 알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말자고 삿포로에 가자고 그냥 약속하자고 말할 거야 가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숙면 베개 가득 춤추는 곳에 같이 가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맨살 부딪히고 이제는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겨울에 삿포로에 간다면 눈꽃축제를 펴놓을 수 없죠. 1950년에 학생들이 오도리 공원에 설상을 만든 것을 계기로 시작된 축제랍니다. 이번 겨울에는 2024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축제가 열리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여행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토토로 피카츄처럼 귀여운 캐릭터 설상과 나이팅게일의 집 같은 유명 랜드마크 설상이 있는데 최근에는 오타니 쇼헤이 설상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해가 지고 나면 반짝이는 조명들이 눈꽃을 비춰서 더 아름다운 조각들을 볼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BA예요. 대부분 버스 투어로 가는데 버스에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이 그림 같아요. 드넓게 펼쳐진 설원을 보고 있으면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BA의 마스코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넓은 설원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만 우뚝 서 있어요. 살짝 쓸쓸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예뻐서 감탄하기 바쁘답니다. 요정의 숲이라 불리는 닝크루 테라스도 꼭 가봐야 해요.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 겨울 감성을 제대로 자극합니다. 밤에 간다면 눈 속에서 빛나는 주황 불빛이 신비로운 느낌을 줘서 정말 요정의 집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행지뿐만 아니라 삿포로 어디를 가도 겨울 일본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으니까 올겨울에 삿포로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걸 추천해요. 사랑 나는 멀리 곳에 새소년의 눈 돌아가지 않아 무슨 말 오늘의 경유지.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광화문 광장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삿포로에서 농구 축제가 열리듯이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서울 비초롱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서울의 겨울밤을 밝게 빛내주는 비초롱 축제는 12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세종로공원, 그리고 청계천 광장과 청계천 모정교에서 주변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마켓도 열리고 여러 조명 전시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청계천에서 예쁜 조명들을 따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24년 용의 해를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엔 거대한 푸른색 용, 청계천엔 흰색 용을 전시한다고 해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이러한 연말 겨울 감성 덕분 아니겠어요? 추운 겨울, 밤에 반짝이는 조명들을 보며 걸으면 분명 춥지만 어딘가 포근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울 비초롱 축제 이외에도 명동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더현대 서울 등 여러 곳에서 겨울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반짝이는 트리들이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스트리트 노 체이서의 Text Me Merry Christmas. Let me know you care. Just a word or two of text from you will remind me you're still there. You don't have to add much to it. One smiley face will do.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cause I'm missing kissing you. Text me Merry Christmas, make my holiday complete. Though you're far from me, say you'll be our B. That's a text I'll never delete. Choose just the right emoji, one that makes me LOL. And if you text me something naughty, I promise I won't tell. I don't care if you spell things right, I just wanna hear from you tonight. Stroke those keys with your delicate touch, and type those little words that mean so much. Hi. Hey. How are you? Okay. Miss you. Miss you too. Xmas sucks without you. I know. LOL. Love you. Love you. Okay, thanks. Bye. A Facebook message isn't quite as sweet. I need more from at you than just a tweet. A snap on Snapchat doesn't last. And voicemail, that's from Christmas past. Text me Merry Christmas. Send a selfie too. If you do, I'll go beneath the mistletoe and pretend my screen is you. Show me that you love me. Text, text, phone, and kiss and hug me.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my pants to start vibrating.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and I will text you too. This Christmas, it's the least that we can do.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여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여행인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매번 다르잖아요. 어제는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돈가스를 먹고 어제는 맨투맨을 입었으니까 오늘은 셔츠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니까요. 어제의 온도와 오늘의 온도가 다르듯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도 분명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른 순간들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봐요. 매일매일이 설렘 가득한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행을 떠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떠나고 싶으니까 떠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냥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게 어떤 이유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그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합시다. 그냥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요. 그냥 떠난 거니까 실패해도 실망할 게 없고 어쩌면 그냥 떠난 여행이 아주 행복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릴보이의 크레딧. 요즘 들어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 아끼던 내 신발 색이 바랬으니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것이 변했나 봐. 너는 내게 찾아와서 물어 how you feel. Well I feel low, I feel blessed. 과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 지금까지 날 도와준 니들 이름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기 남기기로 했어. 이곳에 오기 전에 난 그저 방구석에서 변하는 게 무서웠기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놨네. 의사선생님이 말했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gotta see yourself. 당연한 말이지만은 나 기준은 남에게 뒀었지. I know 이제서야 주변을 봐. 지금껏 남은 친구들과 떠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기억해. 나는 이 곡에다가 너무 늦게 말을 건네. 넌 당연하게 웃어줬네. But I can never write my wrongs. 적어두지 않는다면 적어놔 내 과거.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페이지 너가 나올 때까지 읽었으면 해. Baby it's your birthday. 괜찮아 오늘은 내가 몰래 낼게. 너가 말해 전부 다 얼마야. We like fast cars, fast money.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빨리 흘러가지. 어제 자주 듣던 노래 역시 내일이 오면 잊혀져. 내 사진도 흐릿해져가지. 많이 했던 고민도 어느덧 생각조차 안 나고 하나 더 거슬리지 않게 유지. 핸드폰 man I'm more cause I know that 나는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아 정말로. But I don't wanna die young yeah. 바람처럼 왔다 가긴 싫어 절대. 아무도 날 몰라봤을 때 난 기억해. 나는 원해 영원히 남길 너의 기억 속에. 음악이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모두 떠나가겠지만 잠시 남아줘. 짧은 영화라고 너는 느낄 수도 있지만 스쳐가는 많은 일은 어딘가에 I might be in your crowd.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페이지 너가 나올 때까지 읽었으면 해. Why를 내도 내일이면 전부 식어. 싫어도 뭐 어쩌겠어. 이게 나의 직업. 미소 지어 웃음꽃 담배 피워 죽음목. 술을 먹고 분을 토해 침대 누워 잠을 청해. 잠이 안 와 어제 했던 멍청했던 실수 덕에 음이 나가. 내 인생은 작곡가의 짐을 더해 정리해봐 credit. 오려투는 우리 가족 좋은 노래였었구나. 이제서야 음이 맞아. I'm on your credit. 참아왔지 너무 오래. 아쉬워도 너를 불러 내린대도 그쪽에 떠날지도 몰라. 검은 화면 속에 credit. I'll be waiting for the happy ending. 올라가는 수많은 이름들 사이 남기고 해. 오후 끝이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 지금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에어업스의 마지막 비행이 끝이 났네요. 83일간의 여정, 다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점심시간이 조금은 더 행복했기를 바랍니다. 저와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이 서로를 알아볼 순 없겠지만 함께 여행을 떠난 추억을 가지고 있겠네요. 이 추억이 언젠가 여러분을 여행으로 이끌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그럼 날씨가 좋은 어느 날에 비행기를 오르는 첫 순간에 다시 만나요. 언제나 한내방송국 홈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